내가 태어날 때 부모님은 날 보며 수많은 생각과 기대를 하셨겠지. 어릴 때나 지금도 변함없는 건 자랑스러운 나를 보여주는 일. 시간은 언제나 나를 반기고 저 파란 하늘은 이렇게 날 지켜보고 그